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86 1997년 6월 15일 3대 혁명 전시관을 현지 지도하신 때로부터 지난 20년간 근 970만 명의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 해외 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이 이것을 참관했습니다. 이 나날 190차의 과학기술축전 전람회 등이 진행돼서 과학기술 보급과 교류 활동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3대 혁명 전시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지도는 해방 직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발기하신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과 문명 퇴치 운동, 증산 경쟁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영원히 우리 당의 정로선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데서 중요한 교양거점인 전시관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역사적인 계기로 됐습니다.